지나간 여인이 되어 여인 가슴으로 남았습니다. 지금도 창밖에 비가 내리고 우리 이별을 잊게 하는데 이렇게 나만이 울어야 합니까? 지금은 가지 마세요. 잊혀진 여인으로 남는 나의 그리운 사람 되어 떠나지 말고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마세요. 어제 나는 그의 전부였는데 오늘은 지나간 여인들 여인 가슴으로 남았습니다. 지금도 창밖에